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의 성도님들과 중국 동북 삼성에 계시는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 그리고 러시아에 계시는 북한 노동자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의 문안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 구약성경 이사야의 이 선지자의 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년이 지나서 그 말씀은 성취되었죠. 이렇게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짐을 무겁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약속을 다잡으며 거룩한 종려주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굳게

늘 주만 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메아리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고려의학을 통해 우리 육신의 건강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건강과 생명을 회복해보는 시간입니다. 헬북 한의사이신 김지원 한의원 원장이신 김지원 원장님 그리고 북한선교에 힘쓰고 계시는 한꿈교회 임용석 목사님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는데요. 매사에 뭐 감사하신 거겠죠? 네. 자, 4월 둘째 주, 뭐 이제 나무 뭐 다들 열심히 심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를 또 많이 심어야, 오늘 다룰 주제 때문에 제가 잠깐 나무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하기보다 중국에서 좀 나무를 많이 심어주셔야 그렇죠. 되는데 봄철 하면은 또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 복병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바로 황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기관지 약하신 분들, 노약자나 어린이들 아, 이 황사 때 참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실 텐데 뭐 매한가지 아닙니까? 한국 뭐 같은 한반도이기 때문에 북한도 황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많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어렵죠. 바람이, 먼지 바람이 부는 거는. 근데 북한에서는 황사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요. 아, 그렇군요. 돌개바람이라는 말로 대체하거든요. 돌개바람. 네. 예. 무섭네요. 왜냐하면 그 미세한 먼지 바람이 막 이렇게 흐리치면서 불어요. 한국보다 바람이 훨씬 더 센 것 같아요. 북한 바람이. 그렇군요. 예. 그래서 돌개바람이 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바람이 불면 코안, 입안, 눈, 귀안, 정말 헹궈내지 않으면 입안에서 머리가 씹힐 정도로. 예, 그렇게 바람이 굉장히 그 심하고요. 사실 뭐 한국에서의 황사는 북한보다는 그렇게 희열이 바람이 아니니까 심하지 않다 하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뭐 어쩌면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요즘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 가세해서 그냥 황사가 아니라 뭐 독성 물질을 뿜은 이게 참 비유하자면은 방구는 옆에 사람이 꼈는데 냄새는 본인들이 저희가 뭐 들이맞는 격입니다. 네. 지금 한 3, 4주 전인가요? 보도에도 나왔죠. 뭐 서울시의 공기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빴던 뭐 날이 있었다. 인도 캘거타 다음으로 공기가 나빴다. 막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 오면서 점점 지금 저희 뭐 숨 쉬는 것조차도 지금 뭐 참. 그렇죠. 여력이 좀 여의치 않은 세상이 좀 되어가고 있는데, 돌개바람, 뭐, 황사를 돌개바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면, 아무래도 이제 뭐 조림이 좀 대한민국보다 좀 아무래도 덜 돼 있고, 민둥산이 예, 많잖아요, 북한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또 도로가 많이 뭐 포장 상태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또 불어오는 바람이 땅에 있는 뭐 황토라든지 흙을 다 또 이렇게 흐트러뜨려서 더 많은 바람이 불어닥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오리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니까 바람 불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심할 때는 좀 무섭기도 하죠. 뽀얗고 시커먼 바람이 막 달려오거나 그 바람의 세기가 좀 세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좀 키가 좀 작고 약간 그 어떻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도 적게 나가잖아요. 그쵸. 막 날릴 수도 있거든요. 날리다 보면 이렇게 막 뛰어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 그 정도입니까? 예. 네. 그래서 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눈도 뜨기가 어렵고 앞이 안 보이고 특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요. 그런데도 바람이 이렇게 막 불게 되면 우리가 얼굴을 또 뒤집어 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숨이 더 차기도 하고 입으로 숨 쉬려고 하면 입안에 또 흙이 들어가고 굉장히 여러모로 몸 관리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북이나 남이나 참 이 황사 때문에 뭐 봄철에 참 문제인데 예전에는 그냥 뭐 황사 하면은 또 황사가 또 아예 나쁜 게 아닌 게 그 중국에서 불어오는 그 황사층에 또 뭐 농사 짓는데 굉장히 이로운 그런 뭐 무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땅을 또 비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뭐 마냥 나쁜 건 아니지만 아, 요즘에는 황사가, 뭐, 워낙 이제 중국에서 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해로운 물질들까지 같이 섞여 나가다 보니,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죠. 그렇죠. 예전에 사실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예,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대기가 굉장히 많이 건조해지고, 이상기후 현상하고 막 맞물려서 이게 좀 더 그 영향을 크게 좀 미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걱정인데, 뭐 마스크 살면서 요즘처럼 많이 쓰고 다닌 적도 저도 별로 없었고 요즘은 뭐 옛날보다 마스크도 굉장히 막 발달 아 마스크를 지금 들고 오셨어요 목사님도 북한에 마스크도 없어요 되게 귀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요즘 마스크는 진짜 아예 이렇게 뭐 구멍 하나 이렇게 네, 물샐 틈 없이 진짜 정말 마스크 잘 나와요 한국은 네. 최근에 그렇죠 네. 그만큼 참 공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이 황사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황사는 먼지잖아요. 먼지 중에서도 굉장히 미세먼지거든요. 먼지다 하게 되면 우리가 아 공기 속에서 우리가 호흡하는 과정이 들이마시게 된다 하는 추측 정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호흡기에서 가장 앞에서 그 전초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코예요. 코, 그다음에 기관, 기관지, 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콧구멍에 있는 그 코에서 먼저 차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런 몸에 뭐라 그럴까 코에서 먼저 차단을 한 다음에 극히 미세한 양이 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그 알갱이가 작다 보니까 중간에 아무리 이렇게 걸르려고 해도 걸르지 않고 몸 폐에 흡입이 되다 보니까 숨이 차고 그다음에 뭐 기침을 하고 가래도 많이 생기고 이런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원래 콧구멍에 우리가 겉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겉털들이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먼지가 너무 미세하다 보니까 겉털들이 역할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휙 하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황사가 다른 먼지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코털이 이렇게 삐져 나온다고 와이프가 구박을 많이 해서 뭐 이렇게 그 코털 깎는 기계로 막 속을 막 이렇게 후빈다기보다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코털이. 그렇네요. 코털이 필요해요. 바짝바짝 깎으면 안 되겠어요. 예. 예. 예. 삐져 나와도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코털이 꼭 필요한 존재네요. 미세먼지나 황사가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뭐 이제 워낙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인터넷이라든지 정보가 홍수죠. 말 그대로 뭐 네. 황사, 건강 이렇게만 뭐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도 다 알 수가 있는데 북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 미세먼지나 황사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아,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흡기 질환이죠. 그렇죠. 우선 코. 우리가 바람이 먼지가 들어오게 되면 건조하게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조해지면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면 비염이나 예 이런 심하게 되면 중농증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쑥 들어가서 기관지나 폐렴에 들어가게 되면 폐염이나 기관지가 생기고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 폐염은 거의 사망하고 직결될 만큼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노인들이 폐렴을 70대 이상 80세 되는 노인들에서 아, 요즘 폐염 와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하게 되면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섬뜩하고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만큼 이게 그냥 생각하면 먼지 바람인 것 같지만 실제 사람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눈이라든가 입안 같은데 눈에 들어가면 눈병이 생기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는 자꾸 비비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출혈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몸에 가장 외부에 있는 기관부터 예 침습을 해가지고 안 좋은 그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황사를 뭐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제 대한민국 한반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 사시사철 요즘은 뭐 황사뿐만이 아니라 사시사철 뭐 미세먼지 뭐 스모그 초미세먼지 아 이게 참 호흡기 질환에 늘 노출이 돼서 살고 있는데. 항시적으로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 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뭐 참 여간 번거로운 일은 아닙니다만 다른 질환의 위험성 뭐 호흡기 직접적으로 이런 거 말고도 또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영유아가 주의해야 될 거라든지 말이죠.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거든요. 기관지가 네. 우리 어린아이들에서는 미세먼지가 아니더라도 보통 폐염 기관지 폐염 같은 거 굉장히 많아 일상적으로 달고 있어요. 감기 오면 기관지 폐염 생길 만큼 기관지가 굉장히 역약한 상태에서 만약 경우에 이 미세먼지가 들어갔다. 아이들은 걸러내지 못해요. 그냥 숨 쉬는 대로 받아들 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렇게 하고 그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인들도 어린이들 못지않게 기관지가 굉장히 약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고 되고 기침, 가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안 좋은 걸 내뱉기 위해서 하는데 노인이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침, 가래를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안 좋은 게 몸에 들어간 걸 뱉어내는데도 굉장히 장애, 여러 가지 장애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약제도 귀할 것 같은데 사실 뭐 기관지염 같은 뭐 이런 폐염 같은 것들 평소에 예방이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좀 뭐 치료법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북에서 이제 적용을 할 만한. 아, 사실 북한도 이런 황사나 이런 게 안 좋은 먼지 바람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도록 사람들한테 권유는 하거든요. 예, 일상생활에서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죠. 예를 들면 뭐 마스크 사용을 하세요 이런 말 한다든가 또 뭐 그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소금물에 입안을 청소를 하세요. 뭐 세수할 때 귓구멍도 깨끗이 청소를 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긴 해요. 그리고 그 양치할 때 그 소금 그 뭐야? 예, 연한 소금물로 입안을 청소하라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청결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특별히 따로 뭐 어떻게 지시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세요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방이 중요한데 마스크가 근데 뭐 북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마스크가 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마스크가 없어서 입을 꼭 막고 다닌다든가 손으로 뭐 코하고 입을 막고 다닌다든가 이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대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꼭 양치질을 하도록 권유를 해요. 아, 양치질. 네. 귀를 씻어야 된다는 건 조금 처음 듣는데 귀에도 먼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네. 보통 우리가 귀는 얼굴처럼 깨끗이 안 씻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좀, 예, 네, 귀에 먼지가 찔려서. 들어가게 되면 외청도 염이 생겨요. 특히 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은 가려우면 손가락을 해도 후비기도 하는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외청도 염이 생기고 외청도 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그것이 중이염이 돼요. 소아 때 중이염은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 청각장애, 청력장애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네, 귀를 대충 씻었는데 아, 좀 부끄럽네요. 귀를 네. 좀 깨끗이 씻어야 되겠어요. 네. 네. 자 이제 뭐 청결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또 고려의학의 권위자 아니시겠습니까? 한방적인 방법이나 민간요법 같은 것으로 뭐 예방이나 치료법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한의학적으로 나쁜 먼지를 몸에서 배출시키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거는 갈근이거든요. 직불이. 갈근이 참 많이 나와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보면. 갈근이 참 좋아요. 여러 가지 쓰임이 쓰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흡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또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도라지. 도라지. 예, 빼놓을 수 없죠. 도라지 그래서 그렇군요. 이 도라지하고 직불이를 같은 양으로 다려서 차처럼 네, 외출 나갈 때 가지고 나가서 뭐 자주 마신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입안도 청소되고 또 호흡기에 붙어 있던 이런 미세먼지들을 쭉쭉쭉쭉 배출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황사바람은 피부를 건조하게 할 수 있잖아요. 가려움증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때는 오일을 얇게 썰어서 피부를 문지르는 방법. 오이 마사지나 약간 비슷한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북한에는 오이가 굉장히 귀해요. 사람 먹을 것도 없는 네. 상황이어서 한국처럼 뭐 오이 살로 얼굴에 마사지하거나 피부를 문지르거나 하는 것보다는 오이 껍질을 가지고 굉장히 껍질이 다 마를 정도로 피부를 많이 문지르는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네. 피부 트러블이 굉장히 심할 때는 감자즙 같은 것도 도움이 돼요. 감자는 해독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피부에 붙어 있는 안 좋은 독을 감자로서 이렇게 빨아내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황사가 심할 때는 가급적 외출을 안 하는 거죠.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 안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네. 이런 때는 뭐 아예 환기도 안 시키는 게 낫겠죠. 차라리. 네. 문 안 열어놓는 게 낫고 그리고 뭐 좀 뻔한 얘기 같기는 합니다만 물을 많이 마셔서 소변을 많이 봄으로 해서 몸 안에 이미 들어간 여러 가지 해독 그 나쁜 물질들을 빨리 배출시키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뻔한 얘기인데도 늘 하게 되는 거는 그만큼 뻔하다고 네. 생각하고 안 하세요.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도 아닌데라고 하시면서 안 하시는데 이 작은 실천을 통해서 얻는 아마 그 건강상의 이득은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 먹을 게 없는데 왜 요즘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에부터 유행했던 광고 멘트 중에 뭐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 멘트가 참 이렇게 죄송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참 오이도 귀해서 오이 껍질만 이용해서 피부를 네. 문지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갈근이나 도라지는 좀 구하기가 좀 용이한 편입니까? 북에서? 그렇죠. 그리고 제가 깜빡했는데 알로에도 있어요. 알로에를 구할 예. 수가 있습니까? 북에서? 예, 북에는 알로에가 많아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한때 알로에 유행이 불었던 때가 있었어요. 한국도 그랬죠. 아, 굉장히 그렇죠. 놀랍네요. 네. 북한도 알로에 한때 유행이 불었을 때가 있거든요. 알로에라고 하나요? 알로에? 네, 알로에라고 해요. 아, 네네. 네, 알로에를 이렇게 얇게 썰어서 거기에 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젤 같은 거. 네네. 그걸 이렇게 얼굴에 문대는 것도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 당장 사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물을, 뭐 도라지나 갈근을 달인 물은 그럼 뭐 사시사철 마셔도 네. 사시사철 마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미나리 달인 물도 좋습니다. 아, 미나리. 아, 예. 미나리 예찬론자신데 네. 미나리는 꼭 거머리가 있으니까 씻어 드시고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호흡기 질환 황사 관련하다 보니까는 많은 호흡기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성경에서의 또 호흡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이 호흡 곧 생명을 가진 증거로 참 표현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 이런 표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시편 네, 특히 시편 많이 나오는 시편 150편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시편 150편을 했는데 마지막 절 6절이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끝맺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결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이 바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을 다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셨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 저희 보이는 스튜디오의 공기청정기에도 저희 산악들이 그 말씀 붙여놨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숨쉴 때마다 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구나라는 생각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 여호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저희 네.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그냥 빚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유물론 사관이라든지 진화론을 믿는 우리 북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참 믿기 어려우실 텐데 성경은 사람이 네. 뭐 무에서 유를 사실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화론이 그걸 설명을 못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흙으로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이렇게 생명을 갖게 됐다. 네네. 말씀하시는데. 네. 이 생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되시는 예수님, 또 성령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인데, 마지막 부분에서 하루 점쟁이라고 그러죠. 이 모든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지고 믿으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만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생명이 생명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은 생명을 부어넣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기 때문에 바로 이 생기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오한 뜻이 있는지는 저도 몰랐는데 생기가 곧 이제 성령님을 표현을 하시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인간이 숨 5분만 참아도 죽습니다. 네네. 그럼요. 그 생명이 코에 달렸으니 세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 별거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그냥 숨이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인데 네. 육신은 숨을 쉬어야 살지만 우리 육신에 속해 있는 이제 영혼, 네. 인간의 영혼은 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숨쉬기처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지어낸 말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육에도 아침, 점심, 저녁 반드시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식량을 먹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먹냐에 따라서 영혼을 살 수 있는데 바로 주님께 주신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6장 우리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릴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육은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이 그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도 똑같이 우리 영의 용에도 정말 말씀과 기도가 공급되어져야 역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으니까 비록 목사일지라도 완전히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떨까 싶었는데 정말 기쁨도 없고요, 짜증도 나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도 역시 육의 양식과 똑같이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아침, 점심, 저녁을 영적으로 주님 말씀 들어야만이 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역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이와 같은 말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여야만 합니다. 아멘. 북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주파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1188과 1566 통해서 이 방송 새벽에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 참 복이 많은 분들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방송에서도 영혼과 육을 동시에 회복시켜주는 방송 어느 주파수를 찾아도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으로 나가는 방송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예비하시고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 황사 이야기 나누면서 이 호흡이 곧 육신의 생명과도 달려있지만 또 이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와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또 도라지와 갈근 그리고 겸하여서 미나리 많이 물에 삶아서 드시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동일이 될 그날까지 주님께서 털극 하나 상하지 않게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 보호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은 한의원 원장이신 김지은 한의사님 그리고 한꿈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명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김철희의 음성으로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중파 1188kHz와 1566kHz AM 주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북녘과 중국 동북 삼성 그리고 러시아에도 함께 주님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시간은 영광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 죄를 지었다면 서로 용서하는 것으로 죄가 사여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근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는 사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명령을 어기고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항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죄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밀쳐내고 그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으려는 자기중심의 반역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죄는 고집스럽고 반항적이며 불충실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범죄자들을 법정에서 다루고 경찰들이 다룰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서기관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행동에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켜는 환경이나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는 자기가 져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 바로 인간을 책임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주어진 본성에 의해 움직이는 동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을 인격적으로 보는 것은 인간 자신이 자기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존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시달립니다. 죄책감이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생기는 무거운 책임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했으면 그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써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멸망 위에는 죄에 대한 책임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져주셔야만 인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함은 죄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죄, 죄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역겨워하시고 그것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결코 죄와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낙으로는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함에 압도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눈감으리 하지 말고 죄를 축소하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똑바로 볼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보는 것만큼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지 주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은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31-704-2107, 031-704-2107번 분당영광나사렛성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북한 날씨예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북한 날씨 예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양 최저기온 8도, 최고기온 19도, 남포 8도에서 17도, 신해주 6도에서 18도, 강계 5도에서 16도, 개성 9도에서 20도, 함흥 6도에서 18도, 해산 0도에서 12도, 원산 8도에서 16도, 청진 4도에서 13도, 삼지연 영하 2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 서해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북한 날씨예보였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또한 담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의 약속을 믿으면서 승리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소망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북녘당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 11일 화요일에 보내드렸습니다. 복음의 메아리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 빛이었습니다. 승리하십시오.